온갖 불행과 재난의 화근인 남조선 강점 미드 침략군을 몰아내고 진미 매국노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미군 범죄 진상 규명 전민족 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 대변인 담화. 최근 괴뢰보수패당이 미국 상전과 공모하여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에서 복무한 자들로 주한미군 존우회라는 것을 조작하는 노름을 벌려놓아 온 겨레에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괴뢰들은 미국과 함께 올해 중에 서울과 워싱턴에 주한미군 존우회 지부들을 설립하고 여기에 지난 조선전쟁 이후 남조선 강점 미군에서 복무하였거나 현재 군무 중인 자들, 미제 침략군에 소속된 괴뢰군을 끌어들이며 그 규모를 무려 350여만 명으로 확대하려고 꾀하고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 존우회에 대한 후원을 지난 4월에 조작한 한미동맹재단이 맡아하게 하였다. 한미동맹재단은 미 국내에 있는 남조선 강점 미군 복무자들의 자녀 장학금 지급, 그무슨 모범 장병들에 대한 상금 지불, 퇴역 장병들의 남조선 방문 비용 보장 등을 하게 되며 그에 필요한 자금은 괴뢰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외교부를 비롯한 당국과 재계 언론계 인물들로부터 충당하도록 하였다. 괴뢰보수 패당의 주한미군 전후회 조작 노름이야말로 진미 4대 매국과 숙미 굴종의 쩌들대로 쩌든 미국의 식민지 사환꾼, 가련한 노복의 추악한 본색을 낱낱이 드러낸 쓸개 빠진 반민족적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지금 괴뢰보수 패거리들은 주한미군 전후회 조작이 비군사적 차원에서 미래 한미동맹의 토대를 만드는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같은 것이라느니 미국 내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며 저들의 극악무도한 친미 사대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은 70여 년 동안 우리 조국의 절반 땅을 타고 앉아 남조선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덜씌우며 온갖 치떨리는 범죄를 거리낌 없이 감행해온 날강도 무리이다. 제주도와 로그니, 영동을 비롯하여 남조선 땅 그 어디에나 미제 야수들에 의하여 모참히 학살된 수많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민간인들의 유해가 묻혀있지 않은 곳이 없다. 들에서 남을 캐던 소녀를 꽁으로, 성류관 부근에서 놀던 세살난 아이를 휘발유 도적으로, 나무하던 농민을 노루로 멸시하며 쏘아 죽인 살인기들, 무고한 여성을 병실에 끌어다 놓고 집단 윤간한 후 온몸에 뺑기치라여 내쫓고 길 가던 어린 요중학생들을 장갑차에 무한궤도로 모참히 깔아 죽인 야수들이 바로 미제 양키들이다. 수많은 미군 기지들에서 유독성 물질들을 마구 배출하여 산천을 오염 황폐화시키고 생화학전 흉계 밑에 단조균과 지카비루스까지 끌어들이다 못해 참혹한 핵재앙을 불러오는 침략적인 사드까지 강행 배치하며 온 남녘 땅을 침략의 전초기지로 전락시킨 것도 미제 침략군이다. 지금껏 남조선 미국 호상방위조약, 남조선 미국 행정협정 등 날강도적인 협정들을 내걸고 남조선에 들고 앉아 온갖 지휘법권적 특권을 누리면서 남조선 인민들에게 참혹한 재난과 불행을 덜씌운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는 대양 건너 제 서굴에 돌아가서까지 식민지의 고효를 짜내어 환락을 누리겠다니 이런 성냥이 심보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주한미군 전우회와 같은 허울 좋은 간판을 내걸고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와 북침 전쟁 책동을 미화분식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피땀을 깡그리 빨아내어 비대한 몸뚱이를 더욱 살찌우려는 것이 미국의 흉심이다. 극악무도한 침략자 강점자이고 무법불법의 약탈자 범죄자 무리인 미제 침략군 놈들을 한미동맹이니 최고의 우방이니 뭐니 하며 신주 모시듯 하다 못해 그 시종자들까지 남조선 인민들의 혈세로 부양하면서 상전의 환심을 사보겠다고 놀아대고 있는 괴뢰 패당이야말로 천하의 둘도 없는 쓸개 빠진 역적들이다. 하위의 남조선 각계층은 주한미군 전후의 조작을 구력적인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일제강점기 친일역적들이 조작했던 일진회의 복사판, 차기 정권을 한미동맹의 틀에 올고매놓기 위한 알박기 등으로 규탄하며 강력히 반대배격해 나서고 있는 것이다. 원래 미국의 대포밥 식민지 고용군이며 상전의 역을 하면 발바닥도 핥아주는 주구에 불과한 것들이 전운이 뭐니 하는 자체가 피르목은 들깨도 웃길 일이다.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괴뢰군 통수권을 거머쥔 미국과 상전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괴뢰들의 사이는 오직 지휘와 복정, 명령과 집행밖에 없는 조정관계일 뿐이며 이러한 주인과 노복의 관계를 전후 혈맹관계라고 하는 괴뢰들이야말로 민족의 녹시라고는 꼽을 만큼도 없는 민족 반역의 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괴뢰들을 예석의 사슬에 영원히 매여놓고 남조선인민들의 피땀을 깡그리 짜내려는 파렴치한 미국의 제2의 남조선미국 호상방위 조약 체결과 같은 구력적인 주한미군 전후의 조작 노름으로 염통도 쓸개도 다 꺼내 바치는 친미역적 무리의 극악무도한 망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친미매국의 환장한 반역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이 언제 가도 식민지 노예의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고 미제 침략자들의 횡포무도한 전행과 만행, 역적 배당의 매국 배족과 파쇼 통치, 반인민족 악정 밑에서 더욱 참혹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인민들은 온갖 불행과 재난의 화근인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외세에 깡그리 섬겨 바치는 친민매국 노들을 모조리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조체 106, 2017년 5월 12일 평양.